안녕하세요. 어린이 해피데이에 오신 모든 분들, 그리고 우리 특별히 멋지고 이쁜 해피데이 친구들 오늘도 만나서 정말 반갑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사랑의 하나님이요? 맞아요. 능력 짱이신 하나님이요? 오, 그것도 맞지요? 도와주시는 분이요? 맞아요. 그분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마다 도와주시는 분이세요. 오늘 새 찬양 속에서 우리의 멋진 하나님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어린이 구원 찬송, 하나님 한 분이며 함께 듣고 오겠습니다. 변치 않는 분, 천지 지으신 분, 하나님 말씀은 언제나 참되죠. 능하신 하나님, 못할 게 없어요. 맞아, 맞아. 우리 친구들 박수치면서 맞다고 하는 소리가 들리는데요. 선생님도 동의해요. 우리 그 놀라운 하나님을 한 주간도 의지하는 우리 해피데이 친구들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럼 우리 다시 한번 어린이 구원 찬송 하나님 한 분이며 이 새 찬양 불러보고 말씀 암송 시간 갖도록 할게요. 이렇게 외치는 소리를 들어보았나요? 어떨 때 조심해라는 말을 듣고 있나요? 오늘의 외울 말씀도 어떤 일을 할 때 조심하거나 주의를 기울일 것을 말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무엇이라 말하고 있는지 다 함께 찾아보죠. 과연 오늘은 어디 말씀일까요?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구약에 있을 것 같다고요? 오늘은 신약성경에 있는 고린도 후서 말씀이네요. 고린도 후서 8장 21절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8장 21절 말씀이에요. 다 찾은 친구들은요, 한 목소리로 선생님과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고린도 후서 8장 21절 말씀.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다시 한번요. 고린도 후서 8장 21절 말씀.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노력함 같이 사람들 앞에서도 예수님을 따르는 자로서 꾸중이나 책망을 듣지 않도록 주의해야 함을 알게 한다라는 의미예요. 그게 쉽지 않지만 우리 해피데이 친구들 잘할 수 있어요. 그럼 우리 반복을 통해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읽어볼까요? 선생님이 이번에는 손 동작을 알려줄 테니 한번 귀 기울여 보세요. 이는 우리가 에서는 두 손을 가슴에 교차하여 두어요. 주는 예수님을 뜻하기에 양손 모두 엄지손을 만들고요. 앞에서 뿐 아니라 에서는 엄지와 검지손가락으로 안경 모양을 만들어 눈에 가까이 됩니다. 사람은 어떻게 표현해 볼까요? 두 손을 앞을 향하게 합니다. 앞에서도 또 나왔네요. 이번에도 안경 모양을 만들고요. 선한 일에는 어떻게 해볼까요? 선한 것으로는 아름다운 것을 뜻하니까 두 손으로 반짝반짝 해보는 거 어떨까요? 그래요. 반짝반짝 하면은 선한 일에라는 성경 말씀이에요. 조심하려 함이라. 이 말씀은 어떻게 해볼까요? 그래요. 검지 손가락을 세워 입술에 대보아요. 조심해야 되니까요. 그렇다면 우리 생각하면서 다 함께 고린도후서 8장 21절 말씀 해보겠습니다. 천천히 볼게요. 시작!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반짝반짝이죠?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고린도후서 8장 21절 말씀. 아멘. 와, 정말 잘했어요. 한 주간도 이 말씀 손 동작과 함께 기억하며 행복한 하루하루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지난주 찬양 어린이 구원 찬송 1, 2, 3 날 사랑해 듣고 2부 선교사 이야기 시간 갖겠습니다. 85도시예요. 이 숫자가 나타내는 것은 무엇일까요? 와, 궁금한데요. 우리 영어 버전 스톱 듣고 다시 보겠습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기후는 나라의 수와 위치만큼이나 다양해요. 러시아에 가까워 한겨울에는 영하 40도쯤은 가볍게 내려가는 몽골로부터 적도 바로 위에 위치하고 있어 1년 내내 무더운 싱가포르까지 천차만별의 기후를 가지고 있지요. 또한 호주와 뉴질랜드의 경우 남반구에 위치하고 있어 한국이 한겨울일 때 그것은 한여름이에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은 추운 곳에서 더운 곳까지 다니며 약 85도씨의 온도 차이를 겪으셔야만 한대요. 85도씨나 되는, 와, 상상이 안 가는데요. 우리 오늘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겠어요. 그럼 두 손 모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1년 내내 다양한 기후와 문화에 적응해야 하는 선교사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선교사가 되어라. 찬양 듣고 코리 만나러 가요. 지난주에 코린의 집에 숨어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들은 예수님의 보호 가운데 붙잡히지 않았어요. 또 코리와 베시가 수용소에 들어갔을 때 주님께서는 어떤 기적을 허락하셨나요? 그래요. 그분은 코리가 성경과 겉옷 그리고 비타민병을 갖고 있을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오늘의 이야기에서는 어떤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할 수 있을지 들어볼까요? 코리와 베시가 최소한 1,400명의 다른 여자들과 함께 수용된 막사는 28번 막사였어요. 그것은 여러분이 상상할 수조차 없는 더러운 막사였죠. 그들이 그곳에 처음 도착했을 때 그곳에는 엄청난 수의 벼룩들이 우글거리고 있었어요. 잠시 코리는 고향에 있는 BJ를 생각했어요. 그곳에서 배씨는 산뜻하고 깨끗하게 정돈해 놓았어요. 코리가 이야기했어요. 배씨, 이 더러운 벌레들을 견딜 수가 없을 것 같아. 그래서 배씨는 기도했어요. 주님,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을 보여주세요. 그때 배씨는 깨달았어요. 코리야, 오늘 아침에 읽은 것을 기억하니? 범사에 감사라고 되어 있었지. 우리는 벼룩들로 인해 주님께 감사해야만 해. 배씨, 나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 감사하기 원하지만 이런 벼룩들로 인해 감사하기는 싫어. 코리야, 성경에는 범사에 감사라고 되어 있지 않니? 그것은 그렇게 좋은 일뿐만 아니라 나쁜 일에 대해서도 감사라는 말이란다. 그때 배시와 코리는 함께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그들이 함께 지내며 복음을 그렇게 많은 여자들에게 말하게 된 것을 말이에요. 배시는 심지어 그 모든 벼룩들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하지만 코리는 벼룩들로 인해 배시와 동의하지 못했어요. 만약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은 모든 상황에서 감사드리는 법을 배웠나요? 주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에요. 성경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로마서 8장 28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가장 힘든 일까지도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모든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어느 날 저녁, 그들은 하나밖에 없는 등불 안에서 막사의 구석에 앉아 있었어요. 코리는 성경책을 읽었어요. 그들 주위에는 여자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하루 종일 노예처럼 일했고, 여자 경비원들에게 괴롭힘을 당했어요. 그들은 코리가 성경을 읽어줄 때 열심히 읽었어요. 도대체 이런 상황 가운데서 코리는 어떤 말씀을 읽어주었을까요? 우리 찬양한 곡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좀더 코리 이야기를 통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찬송가 나의 사랑하는 책 함께 듣고 오겠습니다.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여러분 지금 밖에 비가 굉장히 많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정말 우리에게 또 어려운 상황이 될 수도 있겠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해피데이 친구들 이 해피데이 말씀 이렇게 방송 말씀 들으면서 또 힘나게 또 하루를 보내고 있으리라 믿어요. 계속 이야기 들어볼게요. 그 말씀들은 마치 라벤스부르크를 위해 특별히 적혀있는 것 같았어요. 이 여자들은 코리가 그들에게 읽어준 일들을 매일 경험했어요. 코리는 계속해서 읽었어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여인들의 얼굴은 기쁨으로 밝아졌어요. 선생님이 지금 밝게 이렇게 미소 짓는 것처럼요. 우리 친구도 밝게 미소 짓고 있겠죠? 그 모든 절망 가운데서 그들은 천국을 약간 맛본 것이에요. 조용히 여자들은 찬양하기 시작했어요. 아주 조용히 말이에요. 왜냐하면 경비원이 그 소리를 듣게 되면 와서 그들이 하는 것을 보고 문제를 삼을 것이기 때문이에요. 이 수용소에서 경비원들은 성경을 거짓말 추성이의 책이라고 불렀어요. 성경책을 가지고 있다가 잡힌 죄수는 심하게 벌을 받았어요. 여자 경비원이 그렇게 많은데도 코리가 있는 막사에 들어오지 않은 것은 참으로 이상한 일이었어요. 한 번은 어떤 일이 있어서 죄수 한 명이 경비원을 부르러 갔는데 그 경비원은 28번 막사에 오지 않겠다고 했어요. 그녀는 인상을 몹시 찌푸리면서 말했어요. 난 28번 막사에는 가지 않겠어. 거기는 벼룩투성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곳에서 성경을 읽고 성경에 관하여 자유롭게 말할 수 있었어요. 이제 코리도 벼룩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되었어요. 와, 선생님도 벼룩에 물린 적이 있는데요. 우리 친구들도 그런 적이 한 번쯤은 있을 것 같은데요. 정말 간지럽고 고통스러운데. 그런데 이것도 코리가 있을 때 감사한 조건이 되었네요. 그래서 그 경비원이 그곳에 오지 않았잖아요. 우리의, 맞아요. 그래요.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요. 계속 들어보아요. 어느 날 밤 베시가 코리를 깨웠어요. 날 좀 자게 내버려둬. 내가 얼마나 피곤한지 알잖아. 라고 코리는 중얼거렸어요. 약간 짜증이 났던 거예요. 아니야 코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인가를 보여주었거든. 내가 그것을 잊어버리기 전에 지금 당장 너에게 이야기해야겠어. 코리는 짜증을 냈던 것이 미안했어요. 그들은 그들이 담요로 쓰는 겉옷 속에서 머리를 맞대었어요. 그리고 베시가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베시가 코리에게 하고자 하는 중요한 이야기는 무엇이었을까요? 정말 궁금한데요? 궁금하지만 잠시만 참고 우리 찬양 한 곡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길 함께 듣고 오겠습니다. 수용소는 사람들을 멸망시키기 위해 만들어진 거야. 전쟁이 끝나면 이런 수용소를 하나 선택해서 아름다운 색깔들과 아름다운 것들로 완전히 개조하는 거야. 그러면 전쟁 때문에 집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쓸 수 있겠지? 네덜란드에는 아주 아름다운 집이 하나 있단다. 우리는 그 집을 사용하여 강제 수용소에서 많은 고통을 겪은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어. 그러면 그들이 겪은 끔찍한 이들로부터 그들의 마음의 상처가 치유될 수 있을 거야. 그러면 우리도 그 집에 살수 있을까? 코리는 물었어요. 이 우중충하고 더러운 강제 수용소에서 살다가 아름다운 꽃들로 가득 찬 정원이 있는 아름다운 집에서 살면 얼마나 놀라운 일일까요? 잠시 동안은 그렇게 할수 있겠지, 코리야. 그러고 나서 우리는 전 세계를 다니며 모든 사람들에게 절망이 아무리 크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는 항상 절망보다 크신 분이라는 것을 말해주어야 해. 그들은 우리의 말을 믿을 거야. 왜냐하면 우리 자신이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이야. 코리는 더 많은 이야기를 하고 싶었으나 배시는 벌써 잠을 자고 있었어요. 배시는 그 아름다운 집에서 결코 살아보지 못했어요. 그녀는 며칠이 지난 후 죽었어요. 예수님은 그녀를 훨씬 더 아름다운 집으로, 하늘에 있는 예수님의 아버지 집으로 데리고 가셨어요. 그러면 코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강제수용소 사무실에 있는 누군가가 실수를 했어요. 우연히 그는 석방하면 안 되는 한 여자를 석방하는 실수를 저질렀어요. 하지만 그들이 그 사실을 알았을 때그 여자는 이미 할렘에 가 있었어요. 그 여자는 바로 코리였어요. 만약 그녀가 수용소에 계속 머물러 있었다면 아마 죽고 말았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코리가 죽는 것을 원치 않았어요. 하나님은 그분이 배씨에게 말했던 것을 코리가 하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질 거예요. 코리와 배씨는 강제수용소에서 얼마나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던 건가요?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하셨으며 그 사실로 인해 모든 것이 달라졌어요. 주님께서 그분의 자녀들이 어디에 있든 간에 그들과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닌가요? 그분은 말씀하셨어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끊을 것은 아무도 없어요. 아멘. 그래요. 코리아 배씨의 삶을 살펴보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에 늘 감사하고 어려움도 잘 견뎌낼 수 있었네요. 하지만 배씨가 하나님 품에 간 후에 코리는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으로 풀려났으니 앞으로의 코리의 이야기 기대됩니다. 그 이야기는 다음 이 시간에 들려줄게요. 그럼 한 주간 건강하고 다음 이 시간에 여기서 또 인사하죠. 안녕!